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저는 T1이고요. 저는 종교철학과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1입니다. 저는 신약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코로만 플러스 영지주의 플러스 기타 등등 네. 많은 걸 맡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이고요. 2016년 8월. 예, 2016년. 네. 혹시 내년에 들으실 분들을 생각하세요? 네. 시간을 좀 앞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저희가 뭐 파일에다가 특히 이런 걸 명시해 두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귀찮아서 우리는. 네. 네. 아무튼, 한국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인도에서 네. 너무 더워가지고 땅이 녹고 있대요. 녹아요? 네, 뭐 아스팔트 바닥 같은데 완전히 녹아가지고 네. 사람들 슬리퍼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큰일 났네요. 슬리퍼가 막 벗겨지고 네.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큰일이 났는데요. 땅이 녹더라고 땅이. 네. 그냥 폭염에 사람들이 죽어 나간대요, 인도는. 네. 그냥 이변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냥 네. 죽고 있는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도 이것저것 산불 장난 아니고. 네. 한국에서도 뭐 기록적인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폭염이 예,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더 심해질 텐데. 네. 이게 해가 지날수록 진짜 눈에 띄게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 기상 이변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으로 그 피해를 이제 우리가 고스란히 또 네. 당하고 있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던 네. 있거든요. 오존 에어컨을 많이 쓰면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네. 네. 지구 온난화가 된다. 그쵸. 네. 벌써 뭐 20년,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그때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실감은 안 됐잖아요. 그쵸. 그냥 이제, 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다. 네. 에어컨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네?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쵸. 힘든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또 안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 없죠. 네. 예, 안 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 직장 가는 게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세 예, 네. 때문에 또 한동안 좀 시끄러웠었죠. 네. 특히나 이제 누진세율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누진세율을 그래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계속 내고 내온 거잖아요. 네. 뭐, 아니, 알고 내신 분들도 많죠. 알고는 네. 냈지만 우리가 그 사실 전기료인데 전기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네. 하나의 세금의 일종으로서 그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와서 본 것 중에 좀 생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전기 회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신기했었는데 한국은 지금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네 한전에서 네, 공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네.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다 사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거잖아요. 민영화가 나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규제를 하나요? 안 할 텐데. 미국 정부에서요? 네. 하겠죠. 네. 근데 이 누진세라는 건 사실 이게 범칙금 그러니까, 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그 뭐라 그래 혼자 될까요? 많이 썼기 때문에 징벌적 그러니까 손해배상 벌금을 내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 전기라는 게 막 남아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그, 전 잘 모르지만, 예, 들은 바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특히 밤에는 남아 들어간다는데. 밤에. 뭐, 그렇죠. 예, 그럴 예. 수도 있고, 혹은 뭐, 밤에 더 쓸 수도 있죠. 밤이 더우니까,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이제 에어컨 틀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전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기업에서 쓰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근데 기업한테는 그렇게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전기세를 깎아주면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페어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누진세율도 이제 좀 말도 안 되게 예, 뭐 몇십 배 차이가 나게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예.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빨리 바뀌어야죠. 그러게요. 네. 네. 빨리 바뀌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헬레니즘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했었어요. 네. 네. 근황 얘기 안 하네. 아, 네. 그러네요. 근황 네. 얘기를 네. 또 빼먹고 갈 네. 뻔했네요. 뭐, 네. 저희, 이,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저희가. 네. 네. 다 우리 좋자고 하는 방송인데. 네. 우리 얘기나 좀 하고. 그러시죠. 에너님 어떻게 지냈어요? 아. 막상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T1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바로 토스를 네, 하시는 아니 좋은 일 있으시니까 아, 좀 네네네. 나눠달라고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그 프랑스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네, 그게 이제 어제로 끝났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네. 다행히도 예,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패스를 했어요. 감축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홀가분하네요. 너무 좋죠. 네. 제가 그 기분 알죠. 네. 아우 지난주에는 네. 정말 이렇게 그 밤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토 나올 것 같은 기분 참아가면서 네. 네,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네. 아무튼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이러고 패스를 못했으면 참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패스를 해서 네, 다행이고요.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글이 좀 나왔어요. 네. 네, 그 드레즈라는 학자의 글이 네. 나와서 그것도 또 그냥 이렇게 생각을 쓴 글이 아니고 인터뷰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공교롭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어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어려워 말을 하는 거니까. 네. 문법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예상, 생략된 부분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네. 예상에서 벗어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애먹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패스를 해서 예, 아무튼 예, 홀가분하고요. 대단하시네요. 예, 이제 애너님이랑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이제 쿼를 같이 네, 다음 시험을 위해서 네. 하루에 5시간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시간 5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목요일에 일을 빼고 네. 제 친구 마이클 레딩이라는 친구 있어요. 네. 네. 그 친구랑 같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 5시간 했는데 네. 좋더라고요. 역시 네. 역시 공부는 카페에서 친구랑 같이 네. 네. 음악이 없는 카페라 아, 음악이 없는 카페였어요. 네, 음악이 네. 없고 학교 카페예요. 네,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 커피 냄새를 맡으면 네. 좀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만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나오는 제가 읽은 이제 아티클들이 네. 이제 트위터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니까 그게 검증이 안 된 것들이죠. 그렇죠. 사실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이 뭐 어느 대학 어떤 박사 팀이 연구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 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제한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믿어버리면 맞아요. 정보가 생산되는 속도가 소비되는 속도랑 거의 같거든요. 요즘은 네. 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빨리 잊습니다. 네. 네, 읽고 잊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기레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말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 어차피 독자들이 읽고 네. 잊어버리니까 네. 나도 그냥 뱉고 잊어버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말로 네. 이 영양가 있는 정보가 네. 많이 없다 요즘은. 네, 네. 그래서 더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제 네. 고전으로 오는 거군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읽었던 그 글은 네. 이제 그 글이 이야기하는 바는 네.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하면 더 집중력이 높아진다. 일기 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난 좋더라. 아니 그것도 이제 실험을 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아무튼 뭐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커피를 좀 좋아하니까 네, 저도 이제 관련된 글들을 좀 관심 있게 읽었었는데 그 여러 산지에서 이제 원두가 생산이 되잖아요. 커피 원두가. 네. 네. 근데 그 원두들이 맛도 좀 틀리지만 또 그런 집중력의 효과에서도 약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네.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게 스타벅스 커피. 아니, 스타벅스 커피 아니고 그 이제 과테말라산 커피가 좋고 그다음에 컬럼비아산. 뭐 수프리모라고 부르잖아요. 네, 컬럼비아산. 그 두 개가 제일 높게 그 남미 건가요? 나왔더라고요. 남미? 그렇죠. 네. 남미 분들이 쓰신 기사 같은데. 혹시 그 연구 돈을 네, 그런 기업 쪽에서 댔을 네. 수도 있죠. 네. 리우에서 된 것 같은데 브라질 리우에서. 네. 아 그 요즘에 이제 그 네. 올림픽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경기? 올림픽.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거의 못 봤네요. 일하고 네. 공부하고 하느라고 네. 거의 뭐 그런 거 관심을 그냥 뉴스로 잠깐 보는 거죠. 네. 또 여기서는 또 네이버에서 이렇게 동영상 연결해 준 거 클릭해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네. 한국 이외에서는 볼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ESPN으로 접속하면은 네. 돈을 내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못 보고 네. MBC? 이런 것도 거의 중계는 안 해주고 하이라이트만 뭐 한 30초, 50초씩 보여주고. 네. 네. 근데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축구 하이라이트를 네. 좀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좀 뒤졌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죠. 네. 네. 광복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정부 수립일, 예, 네. 아니면 또 그 임시정부 네, 설립일 네. 뭐 혹은 3.1 운동이 있었던 네,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예, 의견들이 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정통성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건국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뭐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 일제에 부역했던 분들 혹은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건국절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친일 친미 네. 그쪽이죠. 그리고 8.15 광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날을 건국절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건국의 어떤 정통성을 외세에서 찾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저항을 많이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쵸. 예. 그래서 네. 어떤 저항의 주체였던 임시정부에서 정통성을 찾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임시정부에서부터 네, 그 기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건국절 논란 이게 좀 이 국민 통합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신다는 게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의견과 저런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못 박듯이 딱 하나만 얘기를 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거를 마음속 굳게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노출시키면 된다. 그래서 저기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거기 8.15 광복절에 그 서울에 이렇게 띄웠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게. 아 그래요? 그거는 네. 못 봤어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띄웠더라고요. 근데 이승만이 정말 어떤 대학살자로서 뭐 세계 몇 위에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군요. 굉장히 높은 순위에.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건국 특이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네. 거죠. 그리고 네. 어쨌든 참 박근혜 나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엿장수님께서 그 변선환 교수님이랑 홍정수 교수님 네.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예. 우리 홍 교수님이랑 또 친한 홍 교수님이 또 계세요. 네. 다른 홍 교수님. 네, 다른 홍 교수님인데 그분이랑 네. 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번 여름에 미국에 오십니다. 네. 한국에서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교회도 이끌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잠깐 이제 미국으로 오시는데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네시 하는 건가요? 그분을 먼저 모시고 방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홍 교수님을 찾아뵈야죠. 저희가 네.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네. 인터뷰 잠깐 하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제가 아는 다른 홍 교수님은 또 기독교 역사 예. 또 역사학자세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PhD를 하셨고 네. 엄청나게 좋은 대학에서 PhD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역사 네.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의 근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좋네요. 예,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컨텐츠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네. 네.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망해갈 시점이 됐잖아요. 저희를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는 지점인데, 인공호흡을, 네. 호흡기를 딱 달아주실 분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22일인가, 다음 주나 다음 주? 9월 22일? 아니요, 8월이요. 지금 오늘이 20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내일 모레 오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금방 오실 테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네. 한번 우리가 만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일정이 바쁘시니까 네. 저희 네. 모시기가 힘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음향기기를 다 못 들고 네. 가더라도 네. 그냥 녹음기 하나만 들고서라도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서 얘기 나누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컨텐츠를 좀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분 스케줄을 이렇게 맞춰줘야죠. 예. 예. 어쨌든. 예. 그렇죠. 한번 인터뷰를. 예, 빨리 우리 예. 호흡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순위가 네. 이렇게 살짝 이게 많이 낮아졌어요. 네. 제가 헬레니즘을 한 이후로. 예. 아니, 그 전부터 낮아졌었어요. 많이 네. 위험하다, 저희가. 네. 지금 엿장수님조차도 지금 헬레니즘 청취소감 쓰시다 마르셨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은 못 쓰겠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워서 오늘은 못 쓰겠다가 아니고 네. 내용이 네. 헬레니즘 2 내용 자체가 빈약해서 오늘은 못 쓰겠다 이게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예고만 살짝 하고 멈춘 헬레니즘 1 패러디인 것도 같고 네. 이제 이렇게 썼는데 아마 유머 감각이 또 네. 탁월하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를 디스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뭐라 그러나요? 대문 사진? 네, 대문 사진 바꿨어요. 네, 대문 사진을 바꿨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제가 잘 아는 분이 하셨는데. 정말 친하신 분이 하신 거네요. 저희 네. 집을 쉐어하고 그렇죠. 선택에 대해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는 네. 좀. 네. 오늘, 그리고, 제가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나누고 네.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좀 우리가 가지고 또. 왔는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저기 정현이 형, 네. 네, 우리 유명하신 정현이 형께서 또 뉴스에 또 오르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이제 오정현 목사의 그 위임 목사 무효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오 목사가 이겼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이 몇 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오정현 목사가 그 CRC 북미주 개혁교회 네. 교단에서 받았다는 그 강도권이 뭐냐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좀 떠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평신도 임시설교권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밝혀졌대요. 네. 평신도 임시설교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을 뿐이나 혹은 뭐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임시로 뭐 교회 사정에 의해서 임시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았다 그러고서 다른 교단으로 이제 이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확인이 됐나 봐요. 예.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CRC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PCA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다시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근데 그 CRC에서 이 그 강도권 을 받은 거를 기준으로 거기서 안수를 받았던 거죠.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PCA에서 이렇게 그 단계를 밟았다면, 네.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 그 단계를 밟기 싫었던 건가요? 그래서 숏컷. 그랬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CRC. 의심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오정현이라는 분은 이 지름길을 참 좋아한다. 네. 그런 걸 그 지름길을 잘 타고 지금의 위치에 네.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검정고시 출신이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부산고를 나왔다고 부산고를 졸업했다고 뻥을 친 거죠. 네. 누구한테? 우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한테 뻥을 친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재직했대. 네. 재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오정현을 소개하면서 부산고 출신이라 아주 수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네. 그걸 생생하게 다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속인 거죠. 한마디로. 네. 네. 학력을 처음부터 그렇게 속인 거예요. 네. 부산고를 못 들어가서 검정고시를 본 건데. 네. 예, 검정고시를 봐서 숭실대를 들어갔는데 경희대 영문과인가? 경희대를 나왔다고 뻥을 친 거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경희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거기 재직들 중에 경희대 출신들이 있는데 네. 아,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야 되는데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고 경희대 출신이라 조금 그게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한다. 그랬군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학력을 따지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분들이 분노하셨으면 어떡할까라고 네. 걱정을 하셨대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뻥을 치고. 네. 그리고 또, 플러인가? 아니죠, 탈벗. 네. 네 여기, 캘리포니아의 탈벗대를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거의 와이프가, 출강 거의 와이프가 이렇게 강의는 다 듣고 레포트도 다 쓰고 그랬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믿진 않는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제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같이 다녔던 분들이 그런 말을 한 거를 인터뷰한 네. 거를 제가 유튜브인가에서 들었어요. 그랬군요. 네. 어쨌든. 이게 인생이 거짓말이고 네. 참 뭐 우리가 거짓말 한두 개씩은 다 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조금 처음부터 좀 많이 나갔다. 요 좀 습관 갑자기 이제 네. 그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사상 누각. 아, 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무슨 말이죠? 그죠. 모래 위에 사상 누각. 예. 네.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네. 뭐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아, 이 사자성어를 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풀어줘야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틀리면은. 네. 아, 맞죠. 저기. 네. 사상누각은 이제. 예, 엿장수님께서 코렉트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레퍼런스죠. 네. 그,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네. 한국 네. 교회 중에 그래도 대형교회 손꼽히는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 담임 목사가 네. 목사가 아니었다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분의 거짓말의 그, 그 정점은 그거죠. 박사 네 박사 그렇죠. 학위 논문이 표절이었다라는 거. 네네. 네. 근데 그 표절된 그 논문을 쓴 사람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네. 알고 있대요. 아 개인적으로? 아니 이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네. 예, 그렇지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그럼, 증거가 있다. 네. 이거, 이건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표절은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표절은 확실한 거고 그 남아프리카 어떤 대학에서 그렇죠. 받은 학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네. 어. 그리고 이분 하버드까지 갔어요. 하버드에서 무슨 뭐 수료 하나 하셨어요. 아, 그래요? 무슨 네. 비지딩 스칼러로 가 가지고 네. 수료. 뭐 수료하는 건 사실 뭐 별건 네. 아니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분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형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숏컷으로 계속 가니까 그죠? 네. 뭐 사실 경희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사실 뭐 목사 안수 받을 만한 자격은 없었지만 그게 뭐 중요해. 목사 안수 받는 게 뭐 중요해. 목사 안수 제대로 받고 안 받고가 뭐 중요해.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버드까지 꼭 가셨어야만 했었나라는 거죠. 그게 너무 이렇게 자가 당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게. 네. 예,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듯한 삶을 사셨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 치장을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박사과정 플러스 박사과정 포스트닥 뭐 이런 비슷한 거 네. 하버드에서까지 하시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네. 이율 배반적인 삶을 네. 네. 제가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네요. 네.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분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이분이 딱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15시간을 여기다 썼다고. 네. 저는 그 말은 믿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설교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뭐 한국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신학교 1학년으로서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군요. 사상 누각입니다, 그렇지만. 예. 네. 근데 제가 그 이제 이 정현이 형 기사를 보다가 네.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네. 네, 또 다른 기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예. 박형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형규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지난 8월 18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는 참 좀 부끄럽게도 이분이 누군지 저는 잘 몰랐어요. 기사가 나와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으로,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1959년에 도쿄 신학대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또 63년에는 미국 유니언 신학대에서 공부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예, 그 계속 민주화 운동, 네. 또 독재 반대 운동, 또 민주화 그러니까 유신 독재 철폐 예, 이 운동에 앞장 쓰시면서 여섯 번이나 예, 수감되시는 예, 그런 고초를 아, 겪으셨대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신 거죠. 예. 이렇게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시기가 쉽지가 않고. 네. 이렇게 살면 오정현 목사는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이 백그라운드를 다 털어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매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오정현 같은 사람은 지금 회개를 해서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 앞장서고 뭐 반정부 운동을 오정현이 한다. 네. 한순간에 이 사람 뭐 여자 문제부터 네. 해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한 방에 그냥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사실은 헌신적으로 이타적인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의 삶을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받고 네. 네. 그리고 야, 나는 정말 이분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네. 네. 정말 매력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윽하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냥 저희가 뭐 이분 알지도 못하지만 이분 사진을 지금 보면서 기사 한 몇 줄 읽었을 뿐인데도 그윽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 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매료가 그렇죠. 되고. 네. 닮고 싶다, 따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렇죠. 오정현 목사의 그 기사를 보면 똥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네. 네, 두 개의 기사를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네, 우리 박형규 목사님 우리가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헬레니즘. 계속 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네. 저희가 이제 제우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쵸? 제우스 얘기. 네. 혹시 이제 이어서 좀 한번 네, 오늘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 말씀을 한 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네. 어우, 설교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게요. 아씨. 네. 아씨는 뭐예요? 정통 기독교잖아요. 정통 기독교, 기독교적인 네, 내용이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네. 이 그리스 신화인가 과연? 그날 그만둬야 되나? 네. 헤라클레스 얘기도 하지 말고 제우스 얘기도 네. 하지 말아야 되나? 네. 근데 제가 이제 문맥을 살펴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이 신화는 네. 이 뮤토스라는 뮤토스거든요. 뮤토스, 미스, 네. 미스. 예. 그리스어로는 이제 뮤스토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이야기입니다. 예. Fable 네. 이야기. 아 근데 이제 망령되고 허탄하다 이 얘기는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영지주의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유대교적인 영지주의.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티즘이나 그런 네. 그 끝없이 이렇게 발출을 통한 그 이연이 나오는 우리 네. 영지주의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일상생활에는 연관이 없거든요. 네. 세티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영지주의 편을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티안 나스티시즘. 셋 영지주의. 어쨌든 그런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이 그리스의 신화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리스 신화를 네, 볼 생각인데 아, 아 지금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굳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맥상에서 네.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네. 같은 저자가 쓴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목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는 보지 않고 정적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편지 쓸 때에는 네. 디스를 할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목적을 이제, 가지고 그렇죠. 쓰여진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네. 봤을 때는 그 정적은 그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이 네. 하는 말. 예, 속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현혹되지 말아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너희의 경건을 완성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거짓 선생들이라고 표현된. 그렇죠. 바울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네. 그렇죠. 아무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네. 연단하라는 말이 굽나제라고 나왔습니다. 네. 굽나제가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그렇죠. 네. 그리스어로 굽나제. 그게 뭐냐면 운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굽나제에서 나온 말이 짐네지움입니다. 짐네지움. 짐. 네. 체육관. 네네. 네. 그래서 체육관에 가라 이런 말이에요. 굽나제라는 말은. 왜냐면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인 네. 폴리스마다 짐네지움이 있어요. 네. 체육관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에도 여기 미국에도 네. 저기 24Fitness 뭐 골드짐 제가 다니는 데가 골드짐이고 뭐 LA 피트니스 이런 네. 체육관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리스 문화의 산물이에요. 어, 그렇죠. 네, 거기 가보십시오. 아시안들 네. 별로 없습니다. 다 백인들 있어요. 네. 예, 백인들 아니면 뭐 라티노들. 네. 예, 이런 서양계 이런 분들이 잔뜩 있지. 아시아인들이 없다고 별로. 네. 제가 자주 안 가서. 네. 어쨌든 이게 그리스 문화의 예, 저는 그 산물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연관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소비되는 이거 누가 이거 소비합니까? 네. 저희 팟캐스트 누가 됐습니까 네. 요즘에 저희 팟캐스트 이제, 예 다시 네 돌아가죠 네 어쨌든 그 사실 팩트 체크를 안 해요 저희가 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네. 이르도록 운동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체육관에 좀 다니시라 네.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체육관에 우리가 좀 다녀야 된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네, 네. 짐에 꼭 다녀라. 네. 그리고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비에입니다. 유세비에. 그래서 네. 아니 그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믿으시면 어떡해요? 아,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해야 된다. 아, 운동을 해야죠. 근데 네. 그 운동이 이제 정말 이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인지 아니면 그 운동이 네. 예를 들면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한 운동이라면 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씩 이뤄 나가는 그런 운동을 말할 수도 있는 맞아. 거잖아요. 그런 운동이에요. 네. 맞아. 그런 운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절 이후에 8절에 나오는 게 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나 네.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대비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그냥 견강부의식으로 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체육관에 가라는 네.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 문 앞에 이렇게 적어놔야겠어요. 구절. 경건에 이르도록.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비에라는 말이에요. 네. 유세비에. 그 유가 이제 좋다라는 얘기고 네. 세비아가 그 베네레이션 이렇게 네. 존경이라는 얘기죠. 네, 네. 좋은 존경. 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클레오스는 어떤 자기 개인의 영달, 네. 영광, 그죠? 명예. 네. 그리고 노스토스는 개인의 어떤 프라젠이라고 영어로 하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자식을 낳는 거예요. 네. 예, 자식을 낳아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므로써 영생에 이르는 게 네. 이제 노스토스고 네. 클레오스는 죽음으로써. 전쟁에 네. 나가서 장렬히 전사함으로써 얻는 명예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클레오스를 이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클레오스라는 단어가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대체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독사라는 영광, 네. 네,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리고 뭐라 했죠? 카리스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이 클레오스를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 더 나은 개념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로 이제 대체하려고 했다. 네네. 기독교화를 시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세비에도 사실 크리스천 term입니다. 기독교적인 네. 그런 용어일 수 있어요. 경건. 네. 그렇죠?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 어떤 개념을 대체하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개념 중에. 그렇죠. 네. 그리스의 그 세속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유세비 단어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아레테를 얻기 위해서는 굽나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아레테를 얻기 위해서는 짐에 가야 돼요. 네. 아레테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아레테를 네. 얻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이 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올림픽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쿠베르탱 백작. 쿠베르탱, 그렇죠. 네. 현대에 와서는 네. 네, 그런데 우리 그 올림픽 창시자 시칠리에 있었던 디오도루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네. 예, 기원전 60년에서 30년 정도 사신 분이라고 보는데 네. 기원전 30년에 죽었어요. 아무튼 시칠리의 디오도루스라는 역사학자가 40권짜리 역사 대전을 쓴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40권이요? 네. 엄청나게 네. 훌륭한 역사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올림픽의 창시자를 헤라클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 40권을 쓰신 분이니까 네. 뭔가 좀 신빙성이 좀 신빙성은 네. 확 떨어지네요. 여기서 올림픽의 창시자를 헤라클레스로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헤라클레스가 이 여러 가지 이 업적들을 남겼거든요. 네. 그 업적을 레이버라고 합니다. 네. 그 노동이라거든요. 노동. 일인 거죠. 일이죠. 네. 헤라클레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네. 그 일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올림픽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 모든 올림픽 종목에 다 참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올림픽을 창시하고 올림픽의 모든 종목에 참가해서 다 1등을 합니다. 우리 헤라클레스가. 네. 이제 본인이 만들고 네. 본인이 참가해서 그렇죠. 본인이 1등을 하는 거죠. 다 1등한 거예요. 모든 종목을 그렇죠. 석권하는. 네. 모든 종목을 석권했어요. 네. 헤라클레스.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네요. 그렇죠. 네. 거의 마이클 펠프스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이 영웅들이 네. 하는 이 업적을 이 레이버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아틀로스라고 합니다. 아틀로스. 네. 아틀로스. 근데 이 올림픽 종목에서 이제 나가서 싸우는 일을 경쟁하는 그 일을 또한 아틀로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의 이 운동과 영웅들의 업적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둘 다 클레오스를 얻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네.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개인의 영달과 네. 명예, 그렇죠. 영광을 위해서 네.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 영웅들의 업적을 얘기할 때 쓰는 아틀로스와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어 단어가 athletic 이게 나온 거예요. athlete. 네. athlete이 네. 그 운동 선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해서 경쟁을 하는 그 행위와 네.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목적이 클레오스를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클레오스를 얻기 위해서 이 영웅들이나 또 올림픽에 참가해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나 갖춰야 될 게 뭐냐. 바로 아레테인 거예요. 그 아레테가 바로 탁월함입니다. 네. 이 탁월함이 바로 덕이라는 말로 번역이 또 되는 거예요. 덕. 네. 네. 그래서 네. 이 아레테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굼나제라는 거예요. 짐에 가서 운동을 해라. 근데 이제 자꾸 이게 운동 권유 방송이 돼버리는데 근데 굼나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굼나고스는 이제 뭐냐면 네이키드란 뜻입니다. 네. 예, 네이키드. 네. 그래서 운동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빨가벗고 하거든요. 네. 체육관에 가보십시오. 거의 다 해프 네이키드입니다. 다 반은 벗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운동은 다 벗고 해야 또 치링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칼 같은 걸 뭐지 숨길 수도 없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영웅의 업적과 그 운동 선수들의 그 선수들이 이렇게 올림픽에서 이렇게 몸 다 꼴딱 벗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이제 같은 거라고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저번 주에는 우리가 제우스를 얘기했잖아요. 네. 제우스를 얘기하면서 사실 알렉산더로 넘어갔죠. 네네. 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열심히 정복을 한 것이 클레오스를 통한 그 이모탈리티 불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네. 저는 이걸 생각해보면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칭찬해줄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칭찬해주면 사실 괜찮았을 텐데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네. 어떤 궁극적인 절대자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간 거죠. 정복 여행을 떠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좀 저한테는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아레테를 네. 이제 아레테 덕 혹은 덕, 이제 예. 탁월함 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는데 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명예인 거죠, 영광. 네, 예, 거기에 이제 다다르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덕하니까 네.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덕 이런 이 생각이 났어요. 네. 예. 네.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 윤리를 두 가지 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대요. 근데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실천적 지혜인 지성적 덕과 네. 그다음에 반복과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품성적 덕. 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좋네요.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이 반복적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이 품성적인 덕은 연습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굽나제의 의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아레테라는 그런 거는 파이데이아라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파이데이아는 교육입니다. 네. 파이데이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네. 예, 그게 이제 교육인데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년을 장성한 어른으로 네. 장성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어떤 체력적인 그런 어떤 운동도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지성적인 교육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이데이아의 목적으로서 작동하는 게 아레테인 거죠. 네. 아레테를 얻기 위한 파이데이아고 아레테를 얻기 위한 굽나제. 예. 네. 이 두 가지로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우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제우스는 신이잖아요. 네. 신 밑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인반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헤라클레스, 영웅에서 1등. 네. 영웅 중에 최고봉, 영웅의 모든 영웅의 롤 모델. 네.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헤라클레스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클레오스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죠. 네. 헤라클레오스인 거예요, 사실은. 헤라클레우스. 그렇군요. 예, 헤라의 영광이다. The glory of Hera다. 네. 근데 헤라라는 신을 잘 아시죠? 여신. 네네. 제우스의 와이프인데. 그렇죠. 이 헤라가 어떤 여신이냐면, 계절의 여신입니다. 네. 계절의 여신. 그러니까 네. Goddess of season. 네. 그 말, 헤라라는 이름 자체가 시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호라. 호라가 이제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말인데, 호라가 네. 헤라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glory, 그러니까 시간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의 영광.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근데, 근데 헤라는 이 계절의 여신인데, 헤라클레스는 항상 시간을 못 맞춥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간을 못 맞춰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예.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우스가 네. 알크메네라는 여자를 보고 이제 정욕했죠. 그렇죠. 네. 반해가지고 그 알크메네의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앰피트리온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네. 예. 전쟁에 나갔는데 그 남편처럼 위장을 하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왔다. 그렇죠. 관계를 네. 하고. 네. 근데 그 밤에 또 앰피트리온 진짜 앰피트리온이 돌아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관계를 맺고. 그래서 알크메네는 두 명의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를 낳는데 네. 하나는 이제 헤라클레스고, 예, 하나는 또 이피클레스. 네. 예, 아무튼 그런 헤라가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나오려는 걸 늦춘 거예요. 예, 네. 그 자기의 방법을 써가지고 네. 이 탄생을 늦추고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사촌이었던 에우리스테우스 맞아요. 에우리스테우스 네. 헤라클레스의 사촌 에우리스테우스를 더 빨리 태어나게 한 거죠. 네, 네. 칠삭동이로 그렇죠. 태어난 거죠. 둘 다 이제 페르세우스 네. 가문의 사람인데 네. 둘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헤라가 꼼수를 써서 헤라클레스를 더 늦춘 거예요. 헤라클레스 탄생을. 그래서 네. 헤라클레스는 늦게 태어나고 에우리세우스는 일찍 태어나서 네. 에우리세우스가 왕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에우리세우스는 헤라클레스에 비하면 굉장히 못난 사람입니다. 영웅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뭐 괴물 같은 걸 잡아서 오면은 에우리세우스는 숨어버려요. 예. 네. 괴물이 무서워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에우리세우스는 왕이 되고 네. 헤라클레스는 그의 부하가 사실은 된 거죠.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아 이제 그 헤라클레스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클레오스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헤라로부터 이제 생겨납니다. 네. 왜냐하면 헤라가 계속 죽이려고 그렇죠. 거죠? 헤라클레스를 네. 죽이기 위해서 일단은 죽이기 위해서 뱀들을 한번 보내거든요. 네. 근데 뱀을 보냈는데 헤라클레스가 그 뱀을 죽여버리는 거죠. 네. 예. 네. 그 뭐 몇 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애가 뱀을 죽여버리고. 또 헤라클레스의 형제는 네. 벌벌벌 떨고 있고. 예.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 독사를 위한 거네요. 네.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아, 네. 이 비범함을 보고 네. 헤라클레스를 이제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아테네가 데리고 헤라한테 데려가요. 네. 그래서 헤라가 불쌍해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네. 모르고 이제 젖을 먹여요. 네. 근데 젖을 너무 세게 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애를 집어 던지죠. 네. 그런데 그 젖이 쫙 이렇게 퍼진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은하수가 됐다. 네. 뭐 이런 얘기 되고. 은하수가 됐어요. 은하수가 이제 네. 영어로는 밀키웨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헤라로부터 젖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이 그의 어떤 강력한 힘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엔 네. 헤라가 괴롭히고 헤라가 젖주고. 네. 그리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을 헤라클레스라고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라의 어떤 노여움을 삭히기 위해서. 근데 헤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헤라의 네. 영광이 되어라. 그렇죠. 이런 의미로. 네. 네. 그래서 제우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준 건데 헤라를 달래기 위해서. 네. 근데 헤라는 여전히 이제 헤라클레스를 미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헤라클레스가 이제 누구랑 여자 메갈라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헤라가 어느 날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랑 아내들이 다 사자로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미친 그 순간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네. 너무 괴로운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벌로 또 참회하는 의미로 에우레스티우스죠, 에우레스티우스 자기의 사촌 네. 왕이죠. 왕 네. 왕이 이 헤라클레스한테 12가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가지 노동이죠. 네. 12가지 애틀로스예요. 네. 네. 그래서 그 12가지 애틀로스를 행하면서 이 사람 이 헤라클레스는 클레오스를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이 12개 그렇죠. 있었던 거죠. 미션을 12개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다 클리어함으로써 네. 그렇죠. 이제 반인반신 네.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네메아의 사자. 네, 네메아의 골짜기에는 단단한 가죽을 가진 거대한 괴물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거다. 네. 근데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데 어떤 뭐 창이나 뭐 활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듣질 않으니까 그냥 이제 그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네.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하게 한 다음에 네. 그 사자의 발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죽여요. 아. 네, 발톱을 이용해서 죽이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사자가 불쌍해가지고 그걸 사자 자리로 만들었다. 아. 그 하늘에 던져가지고 그렇죠. 네, 사자 자리로 만들어졌다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른의 늪에 사는 머리 아홉 달린 거대한 물뱀 히드라. 히드라. 네, 히드라를 네. 이제 죽이러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히드라를 죽였는데, 이제, 목이 아홉 개예요. 머리가 아홉 개예요. 하나 자르면 계속 나오고.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불멸의 또, 목인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왜냐면, 자르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이렇게 목을 자른 다음에 그걸 불로 지져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그 히드라의 그 피가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독성을 가진 그 피로, 그 독성을 가진 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화살에 묻혀가지고 신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제 삼은 거죠. 그래서 네. 신들에게조차 깡패가 된 거예요. 네. 헤라클레스는. 네. 네. 어쨌든 그런 네, 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렇죠. 무기를 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아 그래서 이때 헤라가 큰 개를 한 마리 보냈대요. 히드라를 돕기 위해서. 네. 히드라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히드라를 돕기 위해서 큰 개를 보냈는데 네. 그 크랩이죠, 크랩. 예, 개. 아, 개. 강아지가 아니고. 예, 강아지가 아니고, 예. 예. 그 개를 예. 보냈는데, 엄청나게 큰 개인데, 예. 그 헤라클레스가 발로 밟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 순삭. 예. 네. 근데. 순삭이 뭐예요? 순식간에 삭제당했다고요. 순삭. 그렇구나. 예. 네. 순삭당해서, 네. 헤라가 또 그 개를 개자리로 만들어줬다. 제가 개자리거든요. 네. 캔슬. 네. 개자리. 네. 7월. 7월생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별자리가 다 헤라클레스 때문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제를 이제 다 끝내고 결국에는 이제 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죽냐면 헤라클레스가 아내가 데이아 네리아가라는 아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이쁜가 봐요. 데이아 네리아가 이뻐서 켄타우로스가 있잖아요. 켄타우로스가 이제 네. 반인반수거든요. 네. 예, 반인반수 켄타우로스 족 중에 네소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네소스가 데이아 네리아를 노리고 이제 그 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헤라클레스가 알아가지고 네소스를 죽인 거죠. 네. 예, 근데 죽을 때, 데이아 네리아한테 네소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이 옷을 가져가라. 이 옷을 가져가면, 혹시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바람 피울 때, 네가 다시 헤라클레스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자기한테 마음이 떠날 것 같은데, 떠난 것 같을 때, 이제, 데이아 네리아가 이 옷을 헤라클레스한테 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옷에는 헤라클레스가 네소스를 죽일 때 사용했던 히드라의 독이 묻은 그 화살로 이 네소스를 죽였거든요. 네. 근데 그 독에 이제 감염된 자기의 피를 묻혀 놓은 거예요. 그 옷에다가. 네. 네. 그래서 그 옷을 헤라클레스가 입으니까 자기가 사용했던 히드라의 독에 감염이 된 거죠, 자기가. 네.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자살을 결심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요. 네, 불에 태워가지고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너무 이렇게 비참한 사실을 최후로 맞이한 거잖아요. 네. 제우스가 불쌍히 여겨서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올림푸스로 이렇게 초대해서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극적으로. 네, 비극적으로 끝나죠.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쭉 했는데, 뭐 헤라클레스 얘기는 되게 장황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우스를 비롯한 열두 신들을 섬겨요. 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전역에 걸쳐서 네.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섬기는데 이 지역마다 영웅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히어로 컬트라고요. 네. 히어로 컬트. 근데 이제 영웅들은 영웅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이 신들을 제사 드리는 방식이랑 달라요. 네. 신들은 보통 이렇게 순양이죠. 네. 예, 순양을 죽여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네. 이렇게 신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를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향을 하늘 위로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영웅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네. 죽으면 올림푸스 산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영웅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 그거를 뭐라 하죠? 하데스. 아니, 하데스는 아니에요. 네. 하데스는 그냥 죽으면 다 가는 곳이고 네. 영웅들이 가는 곳은 아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Islands of Blessed라는 그런 이렇게 부르거든요. 복받은 자들의 뭐 섬들 그리고 엘리시움,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아, 엘리시움. 예, 엘리시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낙원, 뭐 이런 개념으로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웅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곳은 하늘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영웅. 어떻게 보면은 좀 가톨릭의 연옥? 같은 개념이랑도 수도 있겠죠. 관련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영웅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영웅들이 영웅 그 히어로 컬트의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그 어떤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파운더. 그 파운더. 네. 그 사람들의 무덤이 그 도시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덤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니까 땅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아, 네. 그래요? 예. 네. 무덤을 파내는 건 아니죠. 아무튼 그 지하에서 제사를 드린다. 네. 지하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던전. 그렇죠. 지하 던전 네, 지하. 같은 그렇죠. 데서 이제 네.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땅에다가 이렇게 술 같은 거를 붓습니다. 네. 예. 전제라고 하죠? 그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구실에. 네. 아니. 예. 그 뭐죠? 그 성묘하러 가면. 그렇죠. 거기 술을 붓잖아요. 무덤에다가 술. 예. 소주 붓기도 예. 하고. 고인이 평소에 바로, 예. 즐겨 드시던. 즐겨 드시던, 맞아요. 술을 붓잖아요. 예. 그런 예. 것들을 사실 하는 거예요. 네. 예. 포도주를 이렇게 붓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웅 컬트. 네. 히어로 컬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이 뭐냐? 네. 지역성이라는 거예요. 로컬리티. 네. 네. 예. 그래서 그 지역성이 가장 그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지역에 이제 그렇죠. 한정되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영웅의 예, 그 이렇게 그 영웅을 섬기는 그렇죠. 예, 그런 컬트가 예. 그러니까 컬트라 그러면 사실 종교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뭐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컬트요? 예. 그냥 이교죠. 네. 밀교? 밀교.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영웅을 신성시하는 그렇죠. 그런 운동. 네. 히어로 컬트. 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역적인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면 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영웅 컬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히어로 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 헤라클레스는 영웅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 신의 반열에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헤라클레스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한 번은 땅에 있는 헤라클레스한테 제사를 드려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또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헤라클레스한테. 네. 이거는 약간 헷갈린 거죠. 네. 둘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반인 반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다시 말해서 그 영웅에서 신이 되려면 지역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지역성을 벗어나야만 영웅에서 이제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야겠네요. 그렇죠. 무덤이 있어 버리면 그거는 뭐 영웅인 거죠. 네. 영웅으로 그냥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우스라는 그렇죠. 이름의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제우스가 만약에 것처럼. 무덤이 발견이 돼 버리면 네. 신의 반열에서 영웅의 반열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덤이 절대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우스 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디세우스, 네. 오디세우스에서 오디세이가 이제 지하 세계로 가거든요. 네. 지하 세계에서 아킬레스도 만나고요. 네. 헤라클레스도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첨언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괄호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헤라클레스. 그렇죠. 헤라클레스는 이미 신인데 올림푸스 그러니까, 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호머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와, 홍어라고 들려가지고 예, 호메로스 예, 예, 호머 예, 호메로스가 죄송합니다. 예, 이건 후대에 이제 벌어진 일인 거죠. 헤라클레스가 네, 네. 신으로 추앙된 거는 후대에 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호메로스가 글을 쓸 당시 호메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할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네. 무조건 영웅은 다 하데스에 있는 거예요. 그 망자의 땅 네덜란드라거든요. 네, 네. 예, 망자의 땅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라클레스를 만났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써 있는 게. 그래서 첨언을 한 거예요. 네. 뭐라고 첨언했냐? 물론 고스트일 뿐이다. 그냥 망령일 망령이 아니고 그냥 떠다니는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네. 헤라클레스의 허상만이 거기에 있는 거고 헤라클레스의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해락 어떻게든 예. 좀 말이 되게 그렇죠.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예.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상충되는 두 내용을 어떻게든지 네. 서로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네. 무리한 노력을 한 거죠. 그거 성경에도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영웅에서 신으로 만들려면 헤라클레스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헤라클레스가 했던 12가지 심부름 중에서 한 가지는 하데스에 가서 개 한 마리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네. 네. 지옥의 개 한 마리를 가져다가 왕에게 보여주는 건데 네. 왕은 그걸 보고 또 도망가죠. 네. 네. 그래서 다시 개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스러운 네, 그래서, 일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하데스까지 갔다가 네. 다시 오는 네덜란드까지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약간 이 죽음과 부활의 어떤 모티프가 이미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영웅이지만 영웅을 넘어선 신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마가복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 예, 마가복음 16장이 되게 갑작스럽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이제 흰옷 입은 청년이 이제 무덤에서 여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네. 마가가 하려고 했던 거는 예수를 영웅의 반열에 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예수가 가진 이 예루살렘이라는 로컬리티 이것을 예수로부터 이렇게 탈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좀 더 보편적으로 그렇죠. 만들어. 그러니까 영웅은 거네요. 뭐냐면 영웅의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에 찾아와 사람들이 그 무덤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네. 그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보낸 거잖아요. 네. 예,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는데 야 여기 없다. 여기 없어 예수님.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가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게 아니었나. 예, 영웅을 예수를 영웅에서 영웅을 넘어선 존재로. 네. 예, 그 다시 말해서 지역성을 탈피해 버린 보편적인 어떤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 추종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신의 반열로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헤라클레스의 이름의 의미. 가 바로 시간의 영웅이거든요. 네. 시간의 영광. 근데 이 영웅 헤라클레스는 시간을 잘못 타고 난 거죠. 시간을 잘못 타고 난 거고, 그리고 그 에우리세우스, 네. 에우리세우스 자기의 사촌이 시간을 잘못 타고 난 거예요. 걔도. 걔도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능력도 안 되면서 왕의 자리에 이제 올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헬레니즘에 대해서 헬레니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헬레니즘이 이 동양의 문화와 다른 게 뭔가 동양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문화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가 했더니 저는 헬레니즘이 약간 현대주의 모더니즘이랑 연결되는 게 있다. 그 우리가 모더니즘을 이렇게 현대주의 근대주의 현대주의를 공부할 때 근대성 예 근대성이 네. 뭐냐 세 가지잖아요. 그 개인주의, 예, 그리고 이성주의, 예, 그리고 이런 유니버설리즘이잖아요. 네. 그 뭐라고 하죠? 일반 보편주의, 그죠? 네. 보편주의. 그래서 개인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보편주의. 사실 이 세 가지가 헬레니즘이 이미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들을, 네. 예, 그 씨앗들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개인주의 또 이성주의, 보편주의가 완전하게 내재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개인주의가.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 공동체 그렇죠. 구조기 때문에 네. 문화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한정이 되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뭐 뛰어난 게 없잖아요. 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네. 예. 뭐 뛰어난 게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네. 왜? 혈통 하나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에우리세우스랑 똑같은 거예요. 네. 페르세우스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헤라클레스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로 예. 헤라가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예. 그냥 혈통과 그냥 그거에 따라서 때를 잘 타고 나서 대통령이 된 거라고요. 대통령이 밀어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연설 하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빈약한 사람이 대통령에 올라서 정말 능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개인주의, 이거 메리타크라시라고 하거든요. 메리타크라시.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메리트, 자신의 어떤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신화죠. 현대의. 그렇죠. 예, 신화인데 그것의 씨앗인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 신화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때를 잘못 타고 났을 뿐 영웅적으로는 자신의 사촌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사실을 이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아가멤논이 일리아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 아킬레스가 훌륭한 연설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서 훌륭한 연설을 하는데 이제 아가멤논은 거만하게 딱 앉아서 이 헤라클레스 얘기를 딱 내놓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때를 잘못 타고 났어.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헤라클레스이고 나는 유리세우스야. 그러니까 내, 이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우리 야. 사이에 존재한다. 너는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내 부하고 나는 아무리 못나도 네 왕이라는 거죠. 네. 나는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가멤논은 스스로를 사실은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네. 어쨌든 그 저는 이 그리스인들의 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네.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엄청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 폴리스라고 하죠. 네.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한테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네. 군대를 보내게 해가지고 그 아테네 사람들이 막 함선을 사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는 거죠. 근데 이 스파르타인들이 그 우린 바쁘다. 참전을 거부하죠. 우리는 아테네 네가 리더인 네. 연합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솔직한 심정은. 그렇죠. 예, 우리가 왕 먹으면 왕 먹었지. 우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린 바쁘다 이런 핑계로 참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300명 끌고 나가서 이제 스파르타 왕이 네. 이렇게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졌죠. 네. 거기에 어떤 내통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네. 배신자가 한 명 있는 거죠. 네. 곱추로 등장하잖아요. 그게 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 나중에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엔 아테네가 예, 아테네가 이제 배 끌고 나가가지고 페르시아를 이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에 오니까 그렇게 뭉쳤을 뿐이지. 네. 외부의 적이 없었으면 얘네들은 맨날 싸웁니다. 그렇죠. 폴리스들끼리 1년에 한 번씩 꼭 전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전쟁하지 말고 올림픽 예. 하자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뭐 하나로 묶기가 힘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 그렇죠. 개인주의인 거예요.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의 그렇죠. 폴리스. 예. 네. 다 잘난 거예요. 다 잘라서 네. 다 잘라서. 그래서 특히 이게 아테네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아테네에서는 이 과두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올리가르키. 네. 그게 이제 모든 그리스 폴리스마다 과두 정치까지 간 거예요. 왕이 있던지 아니면 귀족들이 과두 정치를 하던지. 네. 근데 아테네는 데모크라시를 시도합니다. 네. 민주주의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 네. 모든 남자들이 다 한 표씩 행사하는 거죠. 네.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고대에서 민주주의가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태동했다는 네. 것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능력이 아레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은 좀 인트린식한 능력이죠. 이렇게 타고난 능력. 타고난 능력이 아니죠. 어떤 그러니까 남자 시민으로 네, 태어났으면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남자 하죠.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권리를 행사할 그렇죠. 그런 네. 그 네. 자격이 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제 개인주의의 네. 이제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 헤라클레스와 유리세우스의 그런 사이 그리고 또 아가멘논이 그걸 인용했잖아요. 네. 그 이런 신화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기저에 깔린 심리가 뭐냐면 나는 저 왕을 인정하지 못해 이거예요. 예, 나는 저 지금 나를 다스리고 다스린다라고 하고 있는 저 왕을 인정하지 못해.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예. 나도 너만큼 잘났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권력에 대한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불만과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는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아레테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의 신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헤라클레스 길을 가는데 이 어떤 못생긴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명의 여자가. 그렇죠. 두 명의 여자가 네. 등장을 해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물어봐요. 네. 네. 그래서 못생긴 여자의 이름은 아레테예요. 네. 덕이고. 아레테. 네. 네. 엑설런스죠. 네. 네. 근데 이 못생긴 여자가 나를 선택하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거야. 네.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뭐냐, 카키아라는 여자예요. 네. 카키아라는 이제 badness. 악함입니다. 아. 예쁜 여자인데 악함이에요. 네네. 근데 나를, 카키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생각하면, 나를 선택하면. 그 편안한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킬레스가 당면했던, 아킬레스가 받았던 신탁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뭐죠? 노스토스. 그렇죠. 를 따르는 삶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카키아를 따라가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저없이 헤라클레스는 아레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엑설런스,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는 고생이 뒤따른다. 아. 이걸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이 고생 학교 다니는 것도 고생이고. 그렇죠. 그렇죠.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네.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고생을 하게 그렇죠. 되죠. 고생과 네. 훈련과 연단을 네. 통해서 아레테를 얻었을 때 그렇죠. 그 아레테를 통해서 우리가 삶 영광에 그렇죠. 이르게 클레오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클레오스를 이루면 이모탈리티, 불멸의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사실 그리스인들의 철학이고 이게 삶의 철학. 그렇죠. 이면서 모든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가장 큰 줄기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아레테의 획득 예. 그리고 아레테를 완성했을 때 그걸 클레오스를 얻는 데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클레오스를 얻었을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삶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말하자면 이제 영웅의 어떤 그 전형. 네, 영웅의 전형이죠. 예. 혹은 이제 영웅의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네. 7단계 해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도 좀 고생스럽고 네.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네. 그다음에 여행을 떠났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역경을 만나서 처음에 시도했다가 좌절하죠. 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용기를 얻어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네. 네. 뭐 이런 이제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어떤 덕, 아레테 혹은 탁월함이라고 해석되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명예를 얻고, 예, 그래서 영광의 그 저기 불멸에 이르는. 그러니까 사실 명예를 얻는다라는 것은 불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수 있어요. 네.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육체적으로 죽어도 이름이 계속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불멸에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영웅의 모티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의 사고방식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그리스도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냈을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그렸다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냥 동일한 네.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 이러한 헤라클레스적인 사고 방식을 알고 있는 네. 이 신약의 저자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의 삶을 설명했을까라는 네. 게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 네. 좋은 질문이시고 이 아레테라는 말의 기원이 아레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네. 근데 아레오마이는 뭐냐면 그냥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덕, 엑설런스는 어디서 오느냐? 탁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인들이 생각했을 때 기도한 끝에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아까는 저기... 유세비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운동해서 얻는다면서요. 물론 그렇죠. 제가 이제 헤라클레스가 네. 어느 날 두 거인을 만나요. 네. 근데 두 거인이 포세이돈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처음으로 힘이 딸립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네. 제우스 신이 아버지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제우스 신이 이지스 방패로 헤라클레스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 이지스 방패 아래서 싸우니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가 아니 이제 헤라클레스가 무릎을 꿇은 그 모습, 네. 그 모습이 바로 별자리가 됩니다. 그래요? 그 아, 주로 이제 별자리와 네, 연관이 그래서 많았대요. 무릎 꿇은 네. 사람의 별자리가 있어요. 아, 네네네. 방패를 들고 있나요? 모릅니다. 아. 제우스의 방패를 보여준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의 어떤 경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탁월함은 경건함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유세비에랑 제가 처음에 연결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아레테를 유세비에랑 이렇게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말로 네.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러나 아킬레스나 헤라클레스나 네.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네. 이렇게 엄청난 클레오스를 얻었지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스는 항상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네. 자기 자식들을 죽였고 자기의 친구도 나중에 죽여버려요. 미쳐가지고 그렇죠. 그냥 벽에 던져버려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친구인데 헤라가 또 미치게 해가지고 그 벽을 또 던져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떴던 왕의 밑에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 그런 모티프가 있어요. 네. 헤라클레스는 잘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용맹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건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네.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절제가. 네. 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킬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분노를 어떻게 절제를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영웅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절제가 부족하고 또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전혀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죠. 예, 전쟁에 나간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전쟁에 나가서 할 일이 없으면 동네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약탈꾼들이에요. 네.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트로이를 한번 제대로 약탈한 적이 있어요. 초토화를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탈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영웅들인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아무리 민폐 영웅들인 거예요. 네. 아무리 훌륭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영웅들의 가지고 있었던 아레테스를 진정한 덕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탁월함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덕을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네.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죠.라고 그렇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혹은 뭐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네. 혹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네.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아레테를 사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유세비에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이라는 그게 이제 걸로. 대체적인 개념이 예, 예. 유세비우스. 그러니까 유세비에. 유세비에. 네. 예. 로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말로 대체하려고 네. 예. 그래서 시도를 한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하나의 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친절 크리스타 지저스 크리스 크라이스트잖아요. 네.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친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그 단어 다른 네. 단어인데 네. 이게 모음이 달라요. 크리스토스냐 아니면 크레스토스냐. 근데 그 당시 이 코인의 그릭에서 두 가지 이 단어의 발음의 차이점이 없어요. 다 크레스토스예요. 아, 그 당시에. 네, 네, 그 당시에. 네. 발음이 그냥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랬군요.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는 예수 친절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영웅은, 예수가 가진 영웅상은 그냥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영웅상이 그 당시까지 아무도 그런 영웅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의 어떤 영웅 이야기들이.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리스의 영웅들과 다른 점은 네.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그렇죠. 예수께서는 네. 사셨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말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죠. 예. 예. 사랑의 바탕이 돼서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네.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의 영웅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 긍정으로서의 확장. 그렇죠. 자기 긍정을 통한 확장.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가 보여준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네. 남을 죽임으로써 영토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긍정. 네. 근데 그게 그리스 신화의 모든 영웅들한테 굉장히 이제 뚜렷한데 프로메테우스 정도는 제외하고 네. 그렇죠? 프로메테우스 정도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인간을 위해서 막 불을 주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막 심장을 이렇게 그 독수리가 심장을 계속 쪼아먹잖아요. 네. 근데 그 독수리를 헤라클레스가 그 독수리를 죽입니다. 그렇죠. 네. 헤라클레스가 별일을 다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는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냥 단순한 이 세큘러한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아레테가 아닌 유세비에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예, 유세비에를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준 거고 친절을 보여준 거다. 네. 그러나 그 유세비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굽나제를 여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네. 어떤 개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신약에서. 예, 그래서 굽나제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은 계속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헬라적인 네. 개념으로서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어떤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실천해 보는 그렇죠. 예, 그런 연습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습관 안에서 덕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중인 거죠. 네. 예. 그게 없다면 사실은 그 아레테를 얻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세비에를 얻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바는 그래요.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너무 넓네요. 한국 개신교에서 네. 연습 없이 예,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 없이 어떤 신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네. 하나님 체험만을 가지고 인격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 세 번 하신 분이야. 아 저분은 뭐 기도원에 매주 들어가셔서 3일 밤낮을 나무를 한 그루 뽑고 오셔. 그러니까 또 저분은 뭐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이야.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삶의 실천,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에서의 그런 실천이 없이 그런 신적인 경험만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려고 한다는 게 뭔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예, 김나세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의미가 하나의 사회적인 실천, 사회적인 행위로서 나와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혹은 개인이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이제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이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네. 사회적인 약자들 돌봐주는 게 경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행위가 없이 연습이 없이 예,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파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교육. 예. 네. 교육의 목적은 예, 어린 아이가 어른이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이디에를 통해서 우리가 아레테 엑셀런스를 얻는 건데 네. 그 파이디에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메토도로지 방법론이 바로 이미타티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적인 파이디에야 지적인 교육을 할 때도 그냥 베껴 쓰는 거예요. 네. 베껴 쓰고 외우고 네. 그리고 암송하고 계속 그래서 뭐 플라토 를 완전히 외워서 플라토가 쓴 글이 아닌데 플라토가 쓴 글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플라토가 쓴 글이다. 플라토가 이런 글을 전혀 쓴 적이 없지만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스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이미테이션, 모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고 이제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나와 나의 동료들을 모방했다. 우리가 주님을 모방한 것처럼.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그샘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 예. 영웅의 신하들이 담지 못했던 그렇죠. 그리스 새로운 영웅상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 거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의 놀이 되는 거죠. 기준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헬라적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킬레스를 따라했고 그렇죠. 헤라클레스를 따라했습니다. 네. 또 그처럼 예.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것이고. 근데 네. 따라할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부터는 따라할 사람이 제대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영웅상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온유하고 겸손한 거는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그 당시 덕과의 덕과 완전히 반대 선상에 있는 덕입니다.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거, 네. 뭐 가난한 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네. 경멸의 대상이지 이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예수님이 경멸의 대상에 되는 가치들을 전도시킨 거죠. 전복시킨 거죠. 네. 이게 진정한 모방의 대상이 되된다. 이게 네. 새로운 영웅상이다. 내가 새 헤라클레스고 내가 새 영웅이고 새 신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올려놓은 사람들 마가가 막은 거죠. 야, 영웅으로 그냥 머물게 하지 마. 예수님은 전 세계가 알아야 돼. 전 그리스가 알아야 되고, 전 중동이 알아야 돼.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편성을 예, 마가가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랬다는 거죠. 예.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많이 배웠고. 또 호흡기를 떼는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겠어요. 네. 또 이제 댓글이 얼마나 댓글. 저희는 늘 네. 온도 체크를 댓글로 합니다. 그렇죠. 네. 댓글을 많이 안 남겨주시면은 네. 그만 두려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아무튼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네. 네 헬레니즘 사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잘 모르던 이야기들. 그렇죠. 이 많잖아요. 이것도 교회 간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헬레니즘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마무리로 네. 아테네 민주주의 정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네요. 좋지 않을까. 네. 네. 네. 시민의식에 시민의식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무리를 네. 하면 헬레니즘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좋겠네요. 네.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럼 마무리 할까요? 예.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건강, 예,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네.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체육관에 가셔서, 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고, 네, 성경이... 체육관을 또 가셔야죠. 네, 그렇죠. 네. 굽나제를 하시기를. 네. 네. 유세비에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아멘. 네. 예,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를 행복한 하루로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